이 시편 78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서사시 지금 짧은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시를 쓴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노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선조죠. 선조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번번이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나타냅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번성하시게 하는 방법을 무슨 사람 공장을 만들어서 막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사실 다른 방식으로 왜 하나님께서 못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식을 참 사람처럼 손 많이 가는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처럼 손 많이 갈 수가 없잖아요. 짐승들은 그냥 나면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약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의 절대적인 손길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앞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시인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은 절대 아니죠.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자식이 당연히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죽어있는 신앙의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들의 세대에게 전해줄 때에 전해준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세대에게 피할 수 없는 신앙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자녀들의 세대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3절에 있는 대로 이거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정해준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성경을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건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자녀들의 세대에게 7절과 8절에 보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열조들이 완고하고 패역해서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처럼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의 세대에게 신앙을 주어야 하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시인이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9절에 홍해를 가르신 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반석에서 또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신 거,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의 욕심대로 다 주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셨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않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부 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18절에 말한 대로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말씀하지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내시랴. 광야에 이렇게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실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그들의 소욕대로, 29절에 보면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그렇게 소욕대로 주셨지만 먹으면서도 그들은 감사치 아니했다는 게 놀라운 것이죠. 감사치 않고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어저께 제가 읽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은총을 받아도 깨닫지 못한다. 악인은 은총을 받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가 없죠. 마음에 감동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하면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결국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정말 허송 세월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무의미한 반복적인 그저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빙빙 도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헛되게 보낸 것만이 아니에요.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냥 늘 두려운 거예요. 내일은 무슨 일을 만날까? 이렇게 우리의 365일 한 7, 80, 90의 인생을 산다면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일은 또 무슨 재앙을 만날까? 무슨 화가 또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이 40년의 세월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1차적인 심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어떤 기대를 가지는가 하면 확연하게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할 근거가 뭔가 하면 내 인생의 내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안에 있고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걱정할 문제지 니네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른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누가 내 책임을 져줍니까? 그러니까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미래에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의 유무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본질적인 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칠 새가 없는 이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4절에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35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 34절과 35절만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회개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죽이시려고 하니까 그 죽음에 임박해서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가 하면 36절에 아첨하고 거짓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저 그들은 두려워서 이걸 소위 구별하자면 율법적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벌 받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아첨을 하고 이 벌을 좀 면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게 말한 것이었기에 37절에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한 마음이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딱 한결같아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진노를 베푸시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슬프시게 했는가. 그 이야기를 41절과 2절에 합니다.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그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단 하나만 우리가 봤어도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고 그럼 뭐를 생각했겠어요? 지금 당장.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과거도 미래도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배부른 것. 그게 아주 미숙하고 어린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지금 당장. 못 기다리죠, 조금도.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것들을 누렸는가 상관이 없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완전히 단절된 지금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정함이 없는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몇 번이나 진노하게 하시는 그들의 패역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또 계속 얘기합니다. 43절부터 53절까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과 이것들을 쭉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의 근저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나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묻어놓지 않고서는 내가 죄악을 자유롭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정신 분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거 기억해라. 52절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56절에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번번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늘 이런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61절부터 64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에서 내 붙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엘립 제사장 때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과거의 역사들을 순서적으로 그냥 쭉 연대기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막 엮으면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처럼 봐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잖아.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일어나셔서 65절에 보면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해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절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것은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불러내셨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떻게 양무리들을 인도하듯이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72절에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저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 시인은 그날을 바라봐라 라고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아빠가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아빠가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넘치는 그 자비하심이 이겼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왔고 앞으로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자녀들의 세대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그 살아있는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 부모에게 주신 몫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긴 서사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에 혹은 영에 앞선 세대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해진 이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고 받았고 믿게 하여 주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 그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의 입술로 증거하되 주님이 주신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저희의 영의 자녀들에게까지 저희가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의 영적인 후손들이 배가 되고 많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것과 같은 위기를 느끼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그 방식으로 저희들을 쓰셔서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